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 미안해와 고마워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당신. 나도 그런 당신의 모습을 닮아가나 봐요. 나는 정말로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 다른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근사한 말을 해주는 당신. 특히 사랑해와 귀여워란 말을 매일매일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책순이입니다. 요즘 자주 만나지거나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대화하는 삼총사가 있는데요. 운동을 좋아해서 꾸준히 움직여도 통통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멤버가 있어요. 자긴 귀엽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다며 이 글을 보내주네요. 말이 별로 없는 또 다른 친구는 난 용감해, 똑똑해, 이런 말들이 듣고 싶다. 내가 이런 것들에 열등감이 있는 걸까? 대화 속에 지성미가 풍기며 계속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기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 사귀기지요.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을수록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든요. 추구하니까 닮아가는 걸까요? 귀엽고 똑똑한 친구들, 우리 삼총사. 요즘 그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답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분에게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남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한 권을 소개받기로 했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고르고 고른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문 가수는 아니지만 발랄하고 상큼한 그녀, 수상한 그녀의 OST 나성의 가면. 라디오 부스가 한해졌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상당한 미묘우 소유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직접 소개해 주세요. 두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대한이 엄마, 강산이 엄마 조경숙입니다. 네. 오프닝 때 나를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경숙님은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사회자님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네. 저는 날씬하고 예쁜 샤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씬한 거 맞고요. 예쁘기도, 이쁜 것도 맞고 샤프? 샤프한. 샤프. 똑똑해 보이니. 아, 좋으네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좋아서 나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가지고 온 책 제목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인데요.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독서를 많이 못하다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예. 빌려서 본 책인데 굉장히 도전이 되는 책이었어요. 도서관은 자주 가세요? 네, 도서관 투어하는 거 좋아해요. 동네가 네. 어느 쪽이었죠? 저는 영등포예요. 영등포 네. 쪽에도 도서관이 많나요? 저는 영등포하고 동작구하고 경계에 있는데 동작구 도서관을 좀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쪽은 전혀 몰라서. 동작 도서관, 동작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게 굉장히 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동작구에서 작은 도서관을 뭐 대방 어린이 도서관, 대방 도서관, 뭐 국주 도서관 이런 식으로. 작은 도서관들을 예, 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구로 변두리에 살다 보니까 아직도 경기도를 많이 가게 돼요. 그래요? 저는 여기 오다 보니까 오류 도서관도 여기 가까이 있던데요. 눈에 딱 보이던데요. 가던 데를 좀 가게 되는데 이게 서울도 상호대체가 있나요? 네, 상호대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작가도 말해주세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는 작가가 이지성 작가예요. 네. 이지성 작가는 저는 리딩으로 리딩하라라는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작가로 알고 있고 네. 굉장히 잘생겼죠. 그분이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세요. 그래서 캠페인도 많이 맞아요. 예, 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제 이번에 보니까 공동 저자던데요. 그래요. 공동 저자예요. 지은이가 정혜일 씨라고 또 한 분이 있죠. 네. 직장인을 위한 자기개발 1등 브랜드가 홍대리 시리즈라고 하죠. 홍대리 시리즈가 많다는 거 알았지만 독서와 연관된 홍대리는 이번에 알게 되었답니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왜 제가 여쭤봤잖아요. 한 권 얘기해달라니까. 네. 예.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됐냐면 네. 독서의 중요성을 참 알죠. 우리 예. 모두가. 아무리 강조해도. 예. 독서 모든 것보다 훨씬 예. 중요한 게 밥 먹듯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예. 예. 알면서도 뭐 시간이 없다, 바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잘 안 읽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요 녀석은 한번 끝까지 읽어보리라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네. 책이죠. 끝까지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홍대리가 회사를 다니던 홍대리가 너무 무료한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친구에게 자꾸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친구는 독서를 한번 해봐라라고 자꾸 권하는데 네. 너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라고 조언을 네. 해서 네. 그 상사의 하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니 자기랑은 다른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뭐 나는 인터넷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분은 신문을 하루에 조간신문을 몇 개 보고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일상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늘 독서를 강조하던 친구의 조언으로 100일에 33권이라는 책을 읽기를 도전하면서 이 친구가 직장에서도 그 독서 동아리, 독서 동아리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면서 굉장한 경영에, 회사 경영에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책 표지를 보면 만화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게 되죠. 네. 독서의 처음 독서 입문서 이게 그러니까 독서를 별로 안 했던 분이 네. 그 독서 습관을 잡기에 네. 그리고 또 동기 부여를 갖게 하기에 이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저는 조금 책을 읽다 보니까 좀 별로 읽을 게 좋은 게 좋은 독서 좋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좋은 얘기, 그런 식으로 얘기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생각보다 읽을 거리가 저한테도 많더라고요. 예. 목표가 있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목표? 여기에서 어떤 목표? 100일에 33권 읽기. 1년에 365권 읽기. 이런 목표가 예. 사실은 지켜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33권을 선정해서 네. 그 주인공이 33살이어서 시작하죠. 네. 그게 딱 정해져 있었죠. 네. 33살이기 때문에 33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무조건 사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아까워하지 말 그래야 아까워서라도 꼭 읽게 된다. 네, 저는 사게 되면 그냥 언젠가는 읽으면 돼 하고 안 읽게 되던데.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예. 아직 실천을 못했고 예. 목록을 리스트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저는 도서관에서 빌리면 이제 갖다 줘야 하니까 숙제처럼 더 읽게 되더라고요. 이게 방법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소장의 예. 가치가 있는 책은 예. 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사서 내 책이다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모르겠어요. 저는 애들 책도 참 못 버리게 해서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아직도 어렸을 때 봤던 책들도.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조카 뭐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제가 살살 혹시 이 책은 이제 너무 읽을 시기가 지났는데 이 책은 좀 동생을 조카를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더라고요. 내가? 네. 애가?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사라는 책을 그 산다는 의미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는 근데 책이 홍수처럼 이게 쏟아져서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잘. 그런데 예. 그런 기회가 되면 누구를 준다고 하니까 한번 빠지게 되는 그런 기회 전환점이 예. 있으면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빠지게 되는 게 또 추억을 한번 되돌려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소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점을 자기가 좋았던 부분을 줄을 치고 또 나중에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가 좀 아쉽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얘는 애가 아까 있다고 하셨죠? 네. 몇 살,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20살. 20살. 네. 다 6학년이군요, 이제. 6학년? 네, 네. 이쁜 나이네. 한참 얼마나 귀여울까? 귀여울 나이는 지났죠. 이제 중2병이 곧 오려고 하니까. 책을 펴면 1장의 제목이 인생을 바꾸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그런 글이 쓰여 있어요. 네. 여기에서 조건은 뭐라고 했던가요?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떡하죠? 인생을 바꾸기 위한 필수 조건이 독서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뇌를 바꿔야 뇌가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뇌를 바꾼다. 우리가 뭐 수술을 해서 바꾸는 뇌가 아니고 뇌가 생각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 그게 독서 습관을 기르면서 뇌의 구조도 좀 변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독서를 잘 했을 때 얘기죠. 그렇죠. 잘 했을 때 이야기죠. 근데 이제 무조건 그냥 읽는 것만 하면 오히려 아집만 커진다고 그랬거든요. 네. 헛똑똑들. 헛똑똑. 평소에 독서 많이 하시나요? 많이 못하죠.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버겁지만 또 이 독서천재 이 홍대리를 통해서 좀 더 독서에 가깝게 좀 더 접근하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예, 뭐 일을 하시는 CEO여서 예?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책 읽는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아직 첫 번째 단계가 책을 사는 거였는데 아직 시도는 안 했네요. 네, 아직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올해는 꼭 하길 바랍니다. 올해가 아니죠. 곧 할 것 같은데요. 저희하고 아이하고 같이 도서관에 서점에 가서 사기로 약속했어요. 애가 있다는 거는 네. 그렇게 이제 좀 용기 내게 더 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도 떨고. 예. 부모가 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자식이라고 했어요. 예.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주인공 홍진수는 멘토를 단계별로 찾더군요. 네. 예. 그 일을 첫 번째 멘토가 정혜일이에요. 네네. 이름 비슷해요. 근데 공동전자가 정혜일이거든요. 네. 그런 거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숨겨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경숙님도 개인적으로 멘토가 있나요? 아직 멘토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하세요. 아직 멘토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 네. 멘토를 찾아가는 게 지금 저의 숙제예요. 아이고 멘토 얘기는 더 얘기할 수 있으면 노래 듣고 해야겠어요. 시간이 좀 네. 그래도 좀 상당히 지났네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안치아님은 사람의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네요. 이 노래 은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수님이 추천했죠? 네. 네. 예. 아까 멘토 얘기를 했었는데 찾고 있다고 그랬었죠. 네. 아직은 네. 멘토를 찾지 못했고 네. 이렇게 저랑 같이 독서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꼭 찾길. 네. 찾으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네. 예, 궁금하네요. 그럴게요. 예. 봄꽃 축제가 여기저기 열린다는 소식인데 아침 저녁은 쌀쌀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랫지방은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고 올림픽대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개나리가 그냥 저 좀 봐주세요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는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마스크와 동반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두려운 봄이기도 합니다. 그 황사하고는 미세먼지 황사하고는 연관이 많이 되나요? 되죠. 황사도 그렇고 꽃가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조심합니다. 저는 감기에 잘 걸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스크 잘 쓰시더라고요. 네, 이제 생활화돼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고 예쁜 여자예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럼 여행을 못 가시는 거예요? 여행도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데 여행은 많이 가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고 당일로 뭐 스키도 타고 오고 지금은 스키 다 끝났죠. 지금 시즌 끝났죠. 네. 근데 새벽 스키는 정말 그 환상이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일단 리프트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왕복하는 시간이 밀리지 않는다는 거 근데 잠하고의 싸움이 조금 있었죠.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재미있어요. 날씬한 이유가 있었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울 살다가 속초 가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그리고 다시 서울 와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때 속초에서 떠나올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와보니 막상 또 정말 안 가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2의 고향 같은 속초를 속초 바다 그 깨끗한 동해 바다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 간절합니다. 그립겠어요. 그립죠. 바다가 그립겠어요. 네. 정동진이 지금 공사 중이라던데. 그래요? 저희는 속초 쪽에서 정동진 강릉 쪽에 가깝고 속초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속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고성에서 좀 올라가면 이제 금강산인 거죠. 그렇군요. 서울 사람들은 무조건 직진해서 동해 쪽을 가니까. 그렇죠. 예, 예. 요즘 정동진이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동진보다 구석구석에 강원도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바다뿐만 아니라 계곡도 사람 손때 묻지 않은 곳 같은 걸 찾으면 굉장히 신선하죠. 예, 그쪽은 왠지 시원스럽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서해안보다는. 네, 그렇죠.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요즘 속초를 못 가서 좀 그런 게 있군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장점은 저의 장점은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키를 타지. 겁이 없고 어떤 모르는 것, 새로운 것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를 했을 때 그의 만족감 그런 게 성취욕 이런 것들이 그런 도전 정신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덜스럽게 작용을 하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해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저의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게스트에 제가 좀 출연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게 선뜻 응해주셨잖아요. 저 탤런트적인 기질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화면이 없어서 참 아쉽다는. 그쵸? 목소리보다 영상에 더 어울리시는 분인데, 그죠? 오늘 얘기 많이 나눴고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또 한 곡 추천해준 곡이 있죠? 네. 네. 신나게 춤을 춰야 하는데, 음악에, 신나게 춤을 추는 음악에서는 손이 안에 드는 디스코 음악. 징기스칸입니다. 예.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다른 날보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 어떻게 불러지길 바라나는 얘기를 했었죠?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쁘다, 지혜롭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지혜로우려면 책을 많이 읽는 건 필수. 오죽하면 딸을 낳으면 지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아들만 둘이라는 거. 그 아들 둘이 책하고는 담을 쌓은 슬픈 현실이 존재하지만 아들 바라기 이뻐 죽습니다. 지금까지 구루 FM의 책순이의 책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